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5돌세 저음하여 항일혁명 투쟁 연고자 가족들의 대거 모임이 13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대중 항일혁명 투사, 중국 항일혁명 열사, 중국 항일혁명 투쟁 연고자 가족들과 중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제중 항일혁명 투사 리제덕의 아들 우명, 중국 항일혁명 투쟁 연고자 가족들인 최세영의 손녀 최아려, 왕효명의 아들 왕민, 풍중훈의 아들 풍성광, 허진일의 아들 최국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